30년 세월 의지할 곳 없는 이웃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.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 안정만 우는데 아버님 아버님 그 업에 힘이 목매니께 불러봅니다. 30년 세월 고향 잃은 이 신세를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. 우리 남매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 안정.